대륙간 탄도로켓 후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 소식에 접한 조선의 시인들이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승리를 격찬한 시작품들을 창작 발표하고 있습니다. 시인들은 특별 중대 보도 이후 이틀 동안에만도 시 7월의 하늘가에 조선아 나는 아름다운 행성을 본다. 지구는 영원히 아름답다. 전승의 광장에서 등 수십 편의 시작품들을 내놓은 데 이어 창작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.